지금 나를 보내고 숨을 쉴 수 있을까? 한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너. 힘겨운 이 세상에 하루를 접지 못한 날 두고 갈 수 없는 사랑일 텐데. 이제 너를 보내고 돌아설 수 있을까? 아직도 내게 남은 눈물 있을까? 참아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가슴에 편지가 되어 남아있어. 내게 절실했던 사랑이 죄가 되어 너 힘들게 했어. 아픔도 모른 채 이제 편히 떠나가 고통 없는 세상에 우리 사랑이 마르지 않을 천상으로. 이제 내가 갈게 다시 사랑 앞에서 아프지 않도록 내 삶을 다시 사는 세상에 슬픈 이별 없는 사랑이라니. 이제 나를 보내고 돌아설 수 아직도 내게 남은 눈물 있을까? 참아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가슴에 편지가 되어 남아있어. 내게 절실했던 사랑이 죄가 되어 너 힘들게 했어. 이 아픔도 모른 채 이제 편히 떠나가 고통 없는 세상에 우리 사랑이 마르지 않을 천상으로. 다시 사는 세상에 슬픈 이별 없는 사랑이라니. 하지 못한 사랑 다시 사는 세상에 슬픈 이별 없는 사랑이라니.